다윗은 위풍당당한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미한 자식이었고, 그래서 그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으며 또 장군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강성한 국가로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사람으로 주님의 징계를 받으며 탄원하는 참회의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있는 것은 흠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의 생애 속에서 커다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 다윗 안에 일어난 죄로 말미암는 영혼의 깊은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한나라의 임금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훌륭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래와 그리고 춤을 좋아했고 그래서 그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겨 부르던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이 입술은 굳어버렸고 혀는 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가락으로 하나님께 올리던 수금의 그 아름다운 화현은 줄이 끊어졌고 노래는 멈추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던 다윗의 그 몸은 이제 정욕에 흐느적거리는 고깃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그 마음이 죄에 의해서 점령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노래하고 손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발로는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죄에 점령당해 버렸으니 당연히 입은 놀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손 움직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생애에서 처음으로 영혼의 깊은 침체를 경험하며 자신의 마음 안에 영혼 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된 것을 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율법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기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한 나라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엇이 없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왕이었으니 그는 제물로 드릴 양과 소와 많은 제물들이 곳간에 그득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범죄를 했으니 특별한 제사가 필요했겠죠? 그는 성대한 제사와 많은 제물들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드리는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반복되는 속죄제의 헌신 속에서 짐승들의 연기는 하늘로 오르고 있었으나 이 다윗의 마음은 하늘로 올려지지 않고 이 땅에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싫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위가 매우 악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궁창까지 이르기까지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리를 노래하던 다윗의 입술은 닫혀버렸고 그 혀는 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가 짓는 아름다운 시는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아니하였고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삼라만상과 모든 우주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우주 공간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처절한 외로움과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범죄 속에서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선임자는 사울이었고 그가 바로 한때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성령을 거두시자 그는 귀신이 들려 미친 자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될 위험을 느끼면서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이미 잃어버렸으니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제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하나님께 받쳐질 때에 나머지 것들은 그것과 함께 모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예배의 처절한 실패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아니하시고 외치는 그 기도 소리는 허공을 맴돌아 땅에 떨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의 그 무거운 마음, 하나님께 철저히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 버림받은 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졌을 때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이 있겠지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12시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고 왔다가 역시 하고 돌아가는 그 마음입니까? 예배의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게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갈 길이 바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배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혼날까 봐 나오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며 방편입니다. 그 예배, 그 헌신,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제자가 철저히 거절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짐승을 태워서 죽이는 번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다가 커다란 물건에 몸이 부딪히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해서 멍이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건에 쾅 하고 부딪혀서 뼈가 부러지거나 혹은 살갗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멍이 들었습니다. 멍이 들기 전에 쿵 하고 물체와 부딪히면 겉에는 아무 표시가 안 나도 이미 속에서는 살의 세포들이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멍이 들고 붓기 시작해서 시퍼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은 만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곳은 손만 대면 자지러질 것처럼 예민해지고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상한 몸입니다. 상한 마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쾅 하고 얻어맞은 몸이 다른 몸의 부위와는 달리 손길과 감촉에 예민해져서 누르면 통증이 오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상한 마음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죠. 상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진 마음이고 또 동시에 죄와 그리고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삶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진 그 마음이 바로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물이 많고 그리고 참회가 그의 삶과 인격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쁨이 있는 마음에는 슬픔이 없고 슬픔이 있는 마음에는 기쁨이 파고들 수가 없죠.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서는 가장 슬픈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충만하고 기쁨 속에서 살던 때에는 유난히 눈물이 많았던 그런 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바위 같았던 사람들도 변하여서 이게 살코기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조금만 우스운 얘기해도 자지러질 듯이 웃는가 하면 또 조금만 슬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은혜가 식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우스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화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표정도 굳고 그리고 우스운 것도 없고 가슴 아파서 슬픈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의 깊은 감격과 행복 속에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한 마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해도 마음은 떨었고 주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기만 해도 그 말씀의 음성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때로는 살이 되고 때로는 포도주가 되어서 찌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였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울고 웃으며 또 죽고 때로는 또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예배 생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주인이 되었던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채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예물이 어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다윗은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지 이 날씨가 저의 이 기분의 상태에 영향을 참 많이 줍니다. 근데 이 가을은 특히 이맘때는 너무 좋습니다. 이제 계절이 흘러가지 않게 묶어두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기도 좋고 말씀을 연구하기도 좋고 그리고 책을 읽기도 너무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을을 좋아하고 가을에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제 인생 속에서 영혼의 호황을 누리면서 살던 때가 이 가을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그런 은혜의 호황을 누리던 때를 생각하면서 은혜 생활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서 이제 야간 신학대학을 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생활이 너무 힘들죠. 직장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저녁 되면 허겁지겁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보통 11시가 훌쩍 넘고 책을 좀 보다가 잠이 들면은 12시가 훨씬 넘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일찍 잘 잠들지 못하는 버릇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지금보다 젊고 몸도 건강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고단해도 새벽이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에 가요. 근데 이제 뭐 본교회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돼요. 예배당 문만 열면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교회인데 그 눈물이 쏟아져요. 의자에 앉아서 혹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준비 기도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자마자 마음이 확 녹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새벽의 시간을 두어 시간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매달렸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큰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뭐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80% 정도는 나 자신의 주변에서 있는 일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며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왜 나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나일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지쳐버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망설이고 왜 이러는 것일까?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 아까운 것이 없이 모두 헌신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인색하고 나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많은 깨트려짐 속에서 다듬어진 그 미천한 인격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알려지신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당신을 내가 주님께 알려진 것처럼 또한 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도 마음에 늘 고통스러운 이 상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는 우리들이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도 애쓴 것도 대부분 육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도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아닙니까? 영이 살아야 육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영육이 온전히 살아야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공정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신앙의 생활입니다. 눈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대문이 되고 귀는 억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소리와 그리고 음성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입구가 됩니다. 그러나 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귀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하고 손은 우리가 건드리고 싶은 것을 만지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귀는 보아도 귀는 아무리 들어도 족함이 없고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무저갱과 같이 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속에서 영혼의 간절한 요구,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은 순일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웁기까지 그 몸부림을 멈추지 아니하며 그 영혼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며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의 빼앗긴 마음에 눈을 조용히 감고 그리고 침잠하며 자신의 영혼 속에서 들려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영혼은 끊임없이 소리치지만 영혼은 마음을 통하여 소리를 내고 그 소리는 다시 마음을 통하여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의 외치는 소리에 묻혀서 영의 탄식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혹시 불쌍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편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희생하면서 해주면서도 영혼은 계속해서 버림받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양식은 공급해 주어도 굶주림 속에 시달리며 내게 양식을 달라고 외치는 진리인 그 양식인 그 진리를 내게 음식으로 달라고 외치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육체는 한 사발의 생수면 갈증을 면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무엇으로도 해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 속에 묶여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이 더러운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고치고 치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누리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접을 받는 오락의 장소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의 일터로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이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것을 탈취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누려보려고 하는 사악한 욕심으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망가뜨리고나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장소는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집은 몸을 위해 술을 마시는 곳이고 미장원은 몸에 있는 머리카락의 모양을 바꾸는 곳입니다. 음식점은 몸을 위해 음식을 공급하는 곳이고 목욕탕은 몸에 때를 닦는 곳입니다. 구두수선집은 발에 신길 구두를 고치는 육신을 위한 집입니다. 교회만이 영혼을 위한 집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교회됨은 육신밖에는 없는 줄을 알고 자신의 전 생애를 육신을 위해 수고하던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이 세상에 누구도 배려해 주지 않고 심지어 자기조차도 내팽개쳐 버렸던 그 영혼을 보듬고 치료하고 고치고 그리고 굶주린 그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고치고 치료하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것은 마치 말을 마구간에서 매달아서 그 말의 발굽에 징을 치고 편자를 붙이는 것처럼 그리고 소의 코를 꿰는 것처럼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임자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육체와 함께 그 영혼을 관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배려했습니까? 더럽혀졌을 때 말씀에 생수로 씻어주었습니까? 굶주리고 배고플 때 진리의 젖을 물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게 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육신 속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불행을 치닫고 그리고 고통과 어둠 속에 사는 것은 네가 네 육신만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나 영혼을 버렸을 때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네가 버린 것이라고 말이죠. 눈을 감고 조용히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들리는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싶은데 여러분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아가 된 영혼. 한번 그가 뭐라고 외치는지 그 탄식하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시인은 큰 죄사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 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목을 꺾은 양이나 배를 갈른 황소가 아니라 재물을 죽인 그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린 상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맨 처음 혼자 주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 없이 넉넉히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주님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이 인생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먹고 입고 좋은 집에 이사가는 그것이 관심을 끌 수 없었고 오직 간절한 것은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에 의해서 소유되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 내가 그분께 스며들어 그분이 되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되시는 것, 그 연합에 대한 갈망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예배당을 찾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교회에 오면 좋은 점심거리와 간식거리 때문에 예배당을 찾는 동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거기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곳,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바로 그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부르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이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곳, 나도 버린 내 영혼을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진리의 저지를 물리시는 것, 그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너무 부유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에는 한 번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건 모험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매 순간의 예배는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또 다른 기회가 없는 것처럼 예배 중에 주님의 얼굴을 구했고 일주일 동안의 삶은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님을 찾고 한 번밖에는 더 기도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기도 시간마다 애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녁 때 기도하러 내려오면 불 꺼진 예배당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누가 들을세라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던 지체들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 영혼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인생의 벼랑에서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그렇게 애절하십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그렇게 절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 매달리고 싶으십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여러분에게 미안한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큰 교회가 좋지가 않습니다. 훨을 알아서 그저 한 100여 명 내 능력에 맞게 그저 동네 아저씨처럼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 울고 싶을 때 같이 울고 그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때에는 제가 1,100명이 모일 때까지 일일이 다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의 문을 두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생의 그 벼랑 끝에서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업어나름과 같이 여러분들을 업어날라서 그래서 지금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한없이 악한 것, 처음에 하나님께 나올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지키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은혜에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당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성도는 상한 마음이었어요. 세상에서도 이리 처지고 저리 처져서 영혼은 병들고 육신은 영혼은 곤고하고 육신은 병들어 아무 희망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그의 표정과 얼굴 그리고 말하는 억양, 흐느끼는 기도의 소리들까지 모두 기억이 나고 그런 집에 처음 신방 갔을 때 그는 얼마나 유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자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상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주님을 만나고 그 진리의 말씀에 감격했습니다. 곤고한 영혼이었을 때 그의 눈빛은 이런 영혼의 외침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은 곤고하오니 주님 이외에 누가 나를 건지겠으며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나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외침이었으며 또 눈물이었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간구하는 그 음성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해지면 어쩜 그렇게 교만해지는지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일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인 제 마음에 그렇게 가슴 아플 때 하물며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뜻을 세우면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신앙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인격으로 우러나와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 처음 인생에 곤고한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구하던 그 목마름, 그 사모함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의 자원들을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고 치료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은 이 땅의 육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원래 그 고향은 하늘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끊임없이 순일해진 영혼의 상태로서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려고요. 그 영혼의 외침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영혼이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 주었습니까? 영혼이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그 영혼의 입에 전물려 주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까? 마치 노예처럼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으면서 영혼은 내동댕이 친 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양식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깊이 침잠하며 조용히 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 대해 눈을 감고 영혼의 눈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관상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 우리 죄악과 강팍함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 불쌍히 여기사 치료에 은혜 허락하시네. 조용히 조금만 마음의 귀를 여러분의 마음에 대면 그 마음의 골짜기에서는 영혼의 기뻐하는 웃음소리와 슬퍼하는 그 탄식소리와 고통해하는 신음소리가 모두 들려요. 모두 들려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색이 필요한 거예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오 주여, 지금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지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과 괴로운 일이 있는데 아무리 화장을 한들 아무리 예쁜 옷으로 부지런히 바꿔 입은들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은들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서 산들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면서 노래한들 돌아서서 걸어온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다시 영혼의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엄습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 때는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나면 거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진노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으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도망쳐서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목회자가 이처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그 영혼의 문제라고 외쳐도 여러분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나같이 죄가 많고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던 시간을 보낸 것처럼 굳어진 얼굴로 나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죽고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보고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토라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 알아두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이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모자라는 나를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이 땅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많은 동포를 위해 가슴 저려 하시는 주님의 그 괴로움, 그걸 아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늘을 열고 확 부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시는 것. 올 때는 세상의 근심과 우수사려와 욕망으로 내 마음이 뒤흔들리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지만 갈 때에는 주님 자신으로 가득 차서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쥐고 험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며 예배당의 문을 열고 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생활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목회 생애에서 가장 괴로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20명의 직원들이 이제 사역을 떠납니다.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온갖 서비스를 받으며 요람 속에서 지냈어요.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광야로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광야에 서야 해. 편안한 환경, 남들의 섬김을 받는데 익숙해진 이 얄팍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고통의 시기를 지나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직원들 함께 일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내가 그들을 내보내야 하는 그 마음 그게 주님은 아셔요. 그런데도 한 가지 위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 한번 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찾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뜨려져서 자기가 파괴되는 이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뜨리고 상한 심령이 된 사람들은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바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뜨려지지 않는 나 자신, 예배당은 부지런히 드나들었지만 한 번도 예물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아버지 앞에 바친 적이 없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그 깨어진 옥합에서 향유를 부어 그 향기가 예수님 계신 방에 가득하게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그렇게 깨뜨려 드리온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처음 주님을 찾았을 때처럼 그렇게 주님께 목마른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상한 마음 삼아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포도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며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햇빛을 주셔서 주님이여, 이 포도원의 포도들이 연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부요함과 우리의 심령의 부패로 인해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목마르지 못했던 저희들을 오늘 용서해 주시옵소서.